그녀에게 보였던 마지막 뒷모습이 뭐였던 난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 눈에 고였던 눈물은 한 줄의 비로 슬픔은 한 줄의 시로 하지만 상처는 난 물지 못해 싫어 머리에서 지워도 가슴에 남는데 가슴에서 지우려는 심장이 뭐 지려 해 그래 사랑한단 말보다는 아껴줄 걸 이렇게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너와 나 아직도 난 그때를 yeah. 이지령의 숨이 멎을 것만 같은데 내 가슴이 yeah. 쉽게 널 놓아주지 않는데 Lost track of the time 어떻게 몇 달이 지났는데 나 아직 여기에 아무에게도 yeah. 못했던 얘기 혼자서 울고 있는 내가 초라해서 작은 숨결을 느낄 수 없을 때 버리는 휴지 조각 가슴을 사랑을 속삭여 내 귓가에 다가와 작은 향기를 남기던 수줍은 pretty girl